커피 한 잔 어때? 따뜻한 잔에 달지 않게 어때? 그래 매번 짧지만 참 달콤한 날 유식 같은 그대 미소 그 포근했던 커피 향 again 넘기자 짧은 아침 인사 짜증과 살짝 섞인 목소리 바다까지 잠겨 들려주긴 싫은데 그럼에도 보고 싶은가 봐 참을 수 없어 나는 못 참아 다시 메시지를 보내 뭐해 커피 한 잔 어때 따뜻한 잔에 달지 않게 어때 그래 매번 짧지만 참 달콤한 날 유식 같은 그대 미소 그 포근했던 커피 향 again 참 오늘따라 향이 더 진하게 느껴지네 기분 탓인가 네가 더 예뻐 보이네 또 지난 밤의 꿈에 막 네가 나왔던 것 같아 따뜻했어 깨기 싫어서 쏟아낸 나의 이야기만 가득한 테이블에 웃으며 귀 기울여 들어주던 작은 천사와 마주해도 욕심나는가 봐 참 이기적인 나는 everyday 함께하기를 원해 뭐해 커피 한 잔 어때 따뜻한 잔에 달지 않게 어때 그래 매번 짧지만 참 달콤한 날 유식 같은 그대 미소 그 포근했던 커피 향 again again